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가 내 피땀 눈물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내 피땀 눈물 Sweeter than sweet Chocolate cheeks and chocolate wings But no, you're not getting out of my head No, you're the sweet up and beat up, beat up Kiss me 아파도 돼 어서 날 조여줘 더 이상 아플 수도 없게 Baby, 취해도 돼 이제 널 들이켜 목이 길어 risky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피땀 눈물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원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원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원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원해 많이 많이 나 묶어줘 내가 도망칠 수 없게 꽉 쥐고 나 흔들어줘 내가 정신 못 차리게 Keep me on the back 백수만의 백 너라는 감옥에 중독되게 네가 아닌 다른 사람 선비의 노트 알려줘도 삼켜버린 독이들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was a tempter. He too was a link to the second. The evil world with which I no longer wanted to have anything to do. 내 비참한